눈치도 머물지 않네. Away, away. 하루 외곁에서야 지친 마음을 달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한 걸 나. 낯선 길을 걷더라도 나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길이 돼줄까 떠.